우리나라에서 중종의 200일 전투 성과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. 함남지구 단광연합협소에서는 200일 전투 전날부터 매일 20년 내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며, 이팔필라는 연합협소에서는 50일 동안에 석 달분 생산과제를 수행하는 전례 없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. 김정숙 평양방직공장, 원산구두공장, 냉변견직공장을 비롯하여 각지 공장기업소의 청년들 속에서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혁신자들이 연이어 배출되고 있습니다.